부장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을 통하여서 나의 전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전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6월 20일 날 포토를 갔었는데 포토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부산하고 틀려요. 경상도 지방하고 틀려요. 거절하는데도 아주 중중하게 됐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하면 치아뿌라 됐다. 그러니까 관계 맺기 안 하고 했을 경우, 관계 맺은 사람들 그렇게 아는데, 관계 맺기 안 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됐다 치아뿌라 하는 사람 괜찮고요. 그냥 지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 말하려고 하는데 지나가고. 근데 제가 그때 위로받았어요. 와, 제가 안 그래도 옆에 있는 사모님한테, 저는 이런 경우 처음이거든요. 다른 지역에 가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거절하는 수준이 부산 경상도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여기는 전도하기 편하겠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왜요? 그랬는데, 부산에서 하면 절대 이렇게 안 한다고. 부산 사람들을 뭘 줘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받는 사람도 있어요. 받는 사람도 있고 그냥 버리는 사람, 그 다음에 치아뿌라 됐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됐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됐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몇 사람 있었거든요. 아, 이쪽 사람들 양반이구나. 그래서 제가 위로를 얻었어요. 어떤 위로를 얻었냐면, 하나님은 우리 부산에 살거나 경상도 지역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빠른 지름길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제가 위로받았거든요. 전도가 여기 왜 안 될까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군대로 말하면 최전방에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훈련받으면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 가면 자기 힘들다 하거든요. 아까 사모님한테도 여기도 힘들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수월한 거예요. 사모님 이게 힘들다면 부산에 와보세요. 부산은 장난 아니라고. 아예. 근데 제가 어서 위로받았거든요. 아, 우리는 훈련의 기회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제공하시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좀 잘 안 되죠. 우리 서울이나 광주나 싼 데 던져놓으면 우리 잘할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와, 이렇게 좋은 밭이 여기 있었네. 아, 저는 그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모님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산에 오는데 너무 힘들다고. 근데 너무 여기는 터가 좋다고, 좋은 땅인 것 같다고. 일단은 듣든 안 듣든 들어주고, 거절할 때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욕적으로 하지 않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훈련 받는 거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최전방에 맞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아는 것 중에 저희가 이제 조금 설명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하나님은 제한이나 한계가 없으시단 말입니다. 몇 장 14절이죠?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자, 무한하신 참 하나님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이 설명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제한이나 한계가 없다.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능력자이시다. 네. 근데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참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시지 않고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본인이 심판받으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죄 있는 상태에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죽음 자체로 끝났으면 우리 종교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종교는 우리 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것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되고 그분은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하시잖아요. 예, 다시 오신다. 그 말씀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나 단순한 지식적 믿음이나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뭐냐면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 아는데 그 예수님하고 나와의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삶을 살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아는 거예요. 어떻게? 지식적으로. 예를 들자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거잖아요. 한글 만드는 거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다니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런 지식적인 거. 어떤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 예수님 알아. 근데 예수님을 아는데 어떤 걸 아는지, 어떤 걸 믿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님 안다고 해서 바리새인들 하고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철저하게 압니까? 근데 그 사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로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 알면 그 사람의 삶이 믿음을 나타나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금을 할 것이고 전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 이것 가지고 예수님 알아 이것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 현세적 믿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분류가 있습니다. 일시적 현세적 믿음 뭐냐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그걸로 끝이에요. 나의 건강 문제, 뭐 가족의 건강, 그 다음에 재정을 해결해 줬다. 우리 자녀의 뭐 대학을 잘 가게 해줬다. 우리 자녀가 잘 풀리게 해줬다. 내 배우자가 뭐 진급을 했다. 뭐 이런 등등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우리 자녀가 잘하게 해달라. 이런 현세적 믿음. 이런 현세적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많고요. 현세적 믿음. 그냥 단지 하나님이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의 모든 고통과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거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것만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때는 여러분이 영적 아이나 영적 청년일 때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근데 영적 부모의 믿음까지 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재정을 없애버리고 물질 건강을 없애버리고 자녀가 잘 안 되게 할 때도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풍랑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모두 믿음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잘 되고 잘 풀릴 때는 예수 다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 안 풀릴 때 내 인생에 풍랑을 만났을 때도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참된 믿음, 그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영적 부모가 되는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믿음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게 장성한 분량입니다. 장성한 분량. 아멘. 아멘. 왜 예수님이, 저는 때로는 그것을 생각해 보거든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33년을 사시고 3년에 제자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신이었을 때는 아무리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 이해 인내와 인내를 참고하지만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을 때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이해하시지 않았을까. 왜 인간들이 말을 안 듣고 왜 순종하지 않고, 근데 본인이 정말 그 고통과 모든 인생사를 겪으셨어요. 33년 동안.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완벽한데 이해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많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내가 혹시 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분이 직접 내려오시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물론 하나님 완벽하기 때문에 다 아시죠. 알지만 본인이 그 고통을 감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감당하셨다. 여러분 이 복음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이 복음이 그냥 휴지조각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만큼의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여러분 한번 10장 10절 볼게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계속 외우세요. 그리고 전도할 때 얘기하세요. 여러분 삶에 도둑이 찾아왔는데 그 도둑을 물리치고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은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하고 더 생명을 주려고 한다. 이 말씀을 외워서 그분들한테 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사람도 이 10장 10절. 10장 10절. 제가 저번 주에 제 친구 얘기를 할게요. 저는 한국에 와서 이 친구를 만났어요. 홍성한교회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부산대 나왔어요. 부산대 나오고 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공부를 하는 와중에 어떤 같이 공부하는 언니가 우리 점 한번 보러 가자 해서 점집에 가서 이 친구가 귀신이 몸에 들어와 버린 거야. 귀신이 어떻게 됐냐면 점집에 갔다 온 그 다음부터 잠을 자는데 시커먼 그림자가 자기를 누르고 환상과 환청이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그게 들어와서 어느 날 집에 있지는 못하니까 밖에 나가는데 차 도로가에 칠 뻔했어요. 근데 엄마가 발견하고 이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애가 이상하잖아요. 애가 이상하니까 정신과 병동에 데려갑니다. 정신과 병동에 가서 약물 치료를 하니까 약물 치료하는데 환청과 환상은 안 보여요. 귀신의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니는 죽어야 돼. 니는 살 가치가 없어.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리고 니는 공무원 시험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애가 그리고 누가 자기의 욕을 계속 한답니다. 그 친구가 욕을 안 하는데 자기 친구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욕을 안 하는데 누구누구가 네 욕한대. 그러니까 얘가 귀신의 소리인지 모르고 처음에 가서 얘기한 거야 친구한테. 네 왜 내 욕하냐고. 근데 그 친구가 황당하죠. 나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근데도 그 친구하고 자기하고 대면하는 이 와중에서도 귀신이 계속 얘기하는데 이 소리가 그 친구를 통해서 들린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병을 데리고 가서 약을 먹였어요. 약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친구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만난 친구가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근데 이 친구를 붙여주시는데 이 친구가 나를 계속 관찰한 거야. 자기가 이렇게 말로는 내가 이 얘기를 아무도한테 못했는데 어느 날 걔가 나를 카페에 불러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고민이 있다. 근데 나는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근데 나는 니한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내가 니를 보니까 니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약을 어느 정도 먹었냐. 약을 그러니까 30대부터 먹었으니까 얘가 한 십몇 년을 먹은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한 달 약을 받으면 2주치만 먹어라. 그리고 2주치를 끊어라. 2주치를 끊고 2주를 끊고 났을 때 한청과 한상이 들리지 않으면 이거는 반드시 귀신의 장난이다. 얘가 기감인가 한 거야. 자기가 정신병이 왔는지 아니면 정말 귀신의 시달리는데 본인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귀신의 시달리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얘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속삭이고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 때 자기가 풍상교에서 가르쳐주잖아요. 대적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악한 것은 물러가고 이런 대적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오고 있는 악한 그 무리들이 없어지는 경험을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 대적기도. 그러면서 내가 약을 한 달 분 받으면 2주치만 먹어라.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얘기해 달라. 그런데 2주치만 먹었는데도 그런 환청과 한시가 안 보인대. 한시 이게 귀신의 실체가 눈앞에 안 보인대. 그러면서 자기는 뭐냐면 나는 정말 예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왜냐 이런 게 너무 시달리니까 밤낮으로 잠을 못 자냐고. 어떨 때는 목사님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졸개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보게 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 읽어야 된다. 말씀만 보면 계속 졸개하는 거야. 이거 졸개하는 거. 그래서 얘가 말씀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최대 고민이 뭐냐면 성령을 받고 싶은데 성령을 받게 되면 야는 이 친구는 한번 다른 영을 받은 적 있잖아요. 귀신의 영을 받으니까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 방언으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못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런 귀신이 짬뽕이 돼가지고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얘는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너가 정말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영이 오지 귀신은 떠난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지만 성령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는 다르다. 성령을 받게 되면 절대 귀신이 앞에 왔다가도 물러간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근데 겁난다는 거야.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 10장 이 얘기를 계속 해줘요. 네가 30대 전까지 30대는 도둑이 와서 네 삶을 도둑질하고 멸망시켰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을 만나게 되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친구가 한 날은 자기가 성령 받은 것 같아. 어떻게 받냐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영으로 찾아와서 하는 거는 무서우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이 귀신을 물리칠 때마다 그 구절을 생각나고 나를 대적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막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어떤 비소리, 그러니까 소리나 바람 소리 막 이런 게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친구한테 네가 근데 네 마음속에 중심에 성령을 모셔야 된다. 성령을 모시고 이 너는 말씀으로 무장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 읽고 그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이 올 때 이게 귀신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반드시 네한테 또렷하게 보여주시는 분이다. 왜?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너가 모르는 이상한 영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상한 영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친구의 고민이 여기까지인데 이 친구는 자기의 입으로 고백했어요. 자기는 그나마 30대 자기 발로 교회를 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약을 먹고 있지만 정신적인 건 아니고 분명히 다른 영, 귀신의 영인 걸 자기가 직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 수가 없으니까, 베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 발로 이제 성경도 읽고 교회에 나가기 전까지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 읽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찬송을 들으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 나가기 전까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역사하는 걸 느끼니까 얘가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교회 찾아간 곳이 제대로 된 풍상교회죠. 풍상교회 가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 네가 만약에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다. 제대로 된 교회를 안 갔으면 네가 이걸 깨달았겠냐. 그리고 너는 이거를 이제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 근데 아직은 담대하게 못 전해. 왜냐면 이렇게 자기가 몇 년을 시켜보다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한데 너는 앞으로 이거를 갈고 닦아서 정말 복음된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까지 가야 된다. 그 믿음까지 가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주변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또 경험했는 게 이 사람도 귀신을 드는 거죠. 다른 영의 신을 드는데 그 사람하고 저랑 잠시 얘기를 했어요. 잠깐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여기 살이 막 떨리더라고. 그때 제가 직감했어요. 아, 저분도 알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안 들려요. 근데 쟤랑 얘기하니까 살이 막 떨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저분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알아보고 계시구나. 근데 계속 제 눈을 똑바로 쳐라고 저도 똑바로 쳐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살이 막 저는 알아요.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귀신 앞에서도 우리의 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 귀신이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디니까 그 사람 몸에서 진동이 일어나는 거야. 덜덜덜 떨린다 말이야. 이 살이 갑자기 막 떨려요. 이게 눈 밑에서 떨리는 거 여러분 그거 켜 눈 여러분 비타민이 부족하면 눈 떨리고 네. 이게 살이 떨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안 떨렸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떨리느냐 안 떨렸대. 근데 쟤랑 얘기하는데 제가 그거에 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끔씩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지 아닌지는 귀신들인지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몸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내가 있으니까 그 귀신이 못 견디는 거예요. 막 떨리고 저는 얘기를 길게 하고 싶은데 그분이 얘기를 길게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은 거죠. 저하고는 같이 있자 말 안 했어요. 네, 저하고는 같이 이분은 저희 숙모인데 숙모가 아들 두 명이었어요. 아들 두 명인데 백혈병으로 한 애를 보내요. 한 애를 보내고 나서 이 귀신이 찾아와서 못 살게 부는 거예요. 못 살게 불어서 제가 봤을 때 이 신은 강신문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할머니가 강신문을 경험했기 때문에 강신문 아니에요. 학습무다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나중에 몸이 높고 최근에 이제 그걸 한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후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숙모인데 그래서 저희 집은 영적으로 아주 안 좋아요. 이런 게 근데 그분 집에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귀신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삼촌은 일을 하고 계시고 전기 쪽으로 이렇게 건설업 쪽에 전기 그것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아들은 LG 회사에 들어가서 수원에 있고 잘 풀렸어요. 잘 풀렸는데 어디서 안 풀리게 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은행 다니는 직원이 있었는데 은행 다니는 아가씨를 사귀었는데 그 집에서 엄마가 무당은 아니죠. 그러니까 점을 치니까 싫어해서 반대해서 아들 결혼이 막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아들을 안 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얘기할 거거든요. 숙모한테 찾아가서 아들 계속 결혼시키고 싶으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근데 서울에 있거든요. 서울 가면 이 얘기를 전할 건데 그때는 숙모 안에 신이 계속 못 견디니까 그때 당시 결혼식이었어요. 저희 가촌 결혼식인데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정말 도둑은 죽이고 멸망합니다. 그 아들이 아무리 잘 풀려도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40인데 결혼을 안 한다고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인데 아들 알잖아요. 엄마 때문에 자기가 결혼 못한다는 거.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스펙 좋아요. 아무리 능력 있으면 뭐예요? 그 여자 집에서 반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래서 제가 그 부모 때문에 그 자식이 안 풀리잖아요. 결혼에 문제가 막히잖아요. 그래 정말 여러분 믿은 부모 세대의 그 믿음이 자식한테 잘 갈 수 있고 내가 만약에 믿음이 믿음 안에서 똑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자식이 안 풀린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엄마한테 물어봤잖아요. 엄마랑 얘기할 때 숙모가 떨렸어 안 떨렸어? 그러니까 왜 떨려? 우리 엄마한테는 하룻밤 자고 같이 놀자고 하던데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왜? 그리고 숙모가 알았거든요. 저 옆에 내가 결혼한 사람이 목사님인가 하니까 이제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거를 끊어내는 작업이 우리 제가 지금 가족들을 다 분석하고 김희영 사모님도 계시고 윤양철 부형님 가족에도 계세요. 네, 있죠. 그런 영적인 흐름이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으뜸 세리님한테 계세요. 다 있어요. 영적인 걸 정말 회복해야 되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믿으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달달달 외워서 외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일단 내가 사는 걸 경험하게 되고 이 복음 전할 때 여러분 경험하시면 알 거예요. 이 3분, 1분 이거 다 못 전해요. 달달달달달 외워서 다 말해줄 수 있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3분, 1분 말하는 거 들어주는 사람이 없지만 왜 이걸 무장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한테는 이 말을 전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말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게 입에서 술술술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거는 질문 두 가지인데 질문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질문 질문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에 자 우리 첫 번째 질문 얘기해 봅시다. 자 이거 그대로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오늘 밤에 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없니? 라고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 자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근거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냐라고 근거를 물을 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자, 첫 번째 질문은 확신 질문이에요, 여러분. 확신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확신 질문. 자, 이 사람이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 질문이거든요. 확신 질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까? 확신합니까? 자, 이게 이 말이 술술 안 나오면 그냥 물어보면 돼요. 오늘 밤에 네가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니? 없니? 그러면 자, 확신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 예 라고 대답하는 사람 그러면 예 라고 하면 두 번째 질문으로 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너를 천국에 들어오려고 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그거 이유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유 질문이에요. 두 번째 이름 질문이 이름이 뭐라고요? 이유 질문. 자, 이유 질문입니다. 이유 질문. 이거는 여러분 진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지 아니면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이유 질문인데 이유 질문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유 질문 제일 간단하게 하자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사람들 잘 몰라요. 자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너를 천국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고 이 말이 어려워서 사람들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주면 돼요. 뭐라고요? 자 네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대답을 했지 얘라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너한테 물어 너가 천국에 들어오게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쉽게 말해서 네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해했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니?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 대부분 대답은 뭐라고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근데 우리 죄의 정의를 분명히 했죠. 우리 죄의 정의가 뭐예요? 어? 죄의 정의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죄의 정의가 뭐였죠 우리는? 우리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죄의 정의 세상에 말하는 사기 어? 사기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야? 도둑질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살인하지 않고 폭행하지 않고 이런 죄를 넘어서서 뭐 어떤 죄까지 얘기해야 된다고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화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제일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죄 네. 이것까지 얘기해야 돼요. 이게 죄의 정의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얘기는 뭐 내가 착하게 살아서 죄 안 짓고 살아서 그것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대답하면 이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자, 첫 번째 질문에 예 했어요. 첫 번째 질문에 예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했을 때 그리스도를 신뢰해요. 와, 이 사람 완벽한 사람이다. 그죠? 완벽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질문에 예 하고 두 번째 질문 했을 때 일시적 현세적 믿음을 갖는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두 번째 질문. 자, 하나님이 너를 왜 천국에 들어보는데 이유가 뭐니 했을 때 나 착하게 살았어요. 나 선행 많이 했어요. 이런 걸로 대답 안 했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못 알아요?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더 확실히 알려면 간증을 한번 물어보세요. 아,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고 어떻게 영생을 이 간증은 영생받은 거 쉽게 말해서 천국을 왜 갈 수 있는지 물어보면 돼요. 이 사람한테.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딱 진단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 뭐를 플러스하냐면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그때 이 사람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 물어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니? 라고까지 물어보면 이 사람은 더 진단이 확실하게 나와요.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되면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믿음은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도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끔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고 거듭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된 삶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믿음은 절대 주관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 그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제시해 준 그 스탠다드 그 기준에 내가 살고 있으면 믿음은 객관화로 증명되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 주관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질문했어요. 여러분 질문 물어보세요. 질문 저한테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 오늘 당신이 좋으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자, 두 번째 사람한테 물었어요. 아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하셔야죠. 두 번째 질문 시작. 그래요. 당신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늘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데 너도 뭘 가지고 그러면 천국에 하나님이 보내줄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묻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신을 신뢰해요. 자신을 신뢰하는 건 뭐예요? 자신의 신뢰한다는 말은 뭐라면 천주교에서도 많이 하고 불교에서도 많이 하고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덕을 세운다죠. 공덕. 남한테 베풀고 선행. 이게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는 그렇게 못한다. 우리가 죄인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천국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는 반드시 예배소서 2장 8절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배소서 찾아볼게요. 예배소서 2장 8절.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예배소서 2장 8절. 명확하게 보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한테 이 구절을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리고 선물이라 하지만 앞에 순수한 선물이라고 붙여주면 더 좋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선물을 줄 때 그 사람한테 고마워서 주는 선물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어떤 것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냥 순수한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해주면 좋아요. 순수한 선물. 네가 뭘 잘하고 잘못, 네가 잘했기 때문에 주고 네가 잘못했으면 안 주고 이런 거는 순수한 선물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순수한 선물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네요. 아니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한테는 뭘 전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 제대로 알고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죠. 그럼 뭘 제시해야 돼요? 복음을. 다시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어떤 거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 천국 열생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은 공로와 사격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영생의 선물을 왜 줘야 될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제시를 쫙 해야 돼요. 복음. 누르세요. 복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 1. 질문 1 다시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 연습하는 겁니다. 질문 1. 오늘 중담에 참가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 했어요. 예. 그 다음에요? 그럼 천국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보내드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이 사람 또 뭘 신뢰하냐면 자신을 신뢰해.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불신앙인 사람이에요. 아까 앞에는 자, 첫 번째 질문했을 때 아까는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신을 신뢰한 사람은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 천국에 들어간 거 확신합니다. 예 해놓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또 자신이 또 신뢰하네. 자기가 어떤 행위로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불신앙이에요. 그럼 불신앙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 최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예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죠? 이유를 물어보면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을 얘기해요. 저는 헌금도 많이 하고요. 봉사도 많이 하고요. 남도 많이 도와주고요. 이런 얘기 쫙 합니다. 이거는 누굴 신뢰하는 거예요? 자신을 신뢰. 그러면 그런 거 안 하면 이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이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사람한테는 뭘 또 제시합니까? 복음 제시.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할 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1. 또 질문해 주세요. 다시 오늘 밤에 준다면 천국에 들어갈 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니오면 아니오에 대한 근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천국에 들여보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신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신뢰. 그러면 이 사람은 지가 뭐가 부족한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확신. 확신이죠. 확신. 확신 질문. 확신이 부족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확신이 부족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뭘 전해주면 돼요? 확신? 확신에 대한 구절을 보여주면 됩니다. 확신에 대한 구절. 저희가 지금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7절. 확신이 부족할 경우 저는 이거를 얘기해 주거든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셨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구절하고 예배소서 2장 8절의 구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확신, 확신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선물로 주는 것이다.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네 가지 유형. 오늘 질문해서 이 네 가지 유형 다음 주에도 할 건데 여러분 가서 실습해 보세요. 이거는 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확신이 없으면 확신이 없는 부분에서 짚어주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들은 바쁘기 때문에 다 들으려고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불신앙 진짜 많아요. 불신앙.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믿음이 없다. 불신앙. 그 다음에 불교 신자들은 아예 1번, 2번 다 해당이 안 되죠. 그러면 바로 복음 제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 아직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 만났을 경우에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세요. 도를 아십니까?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는 내 얘기도 들어보라고 복음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정신이 나갔거나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바로 오히려 무당은 전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영적 체험이 너무 우리 풍부해요. 풍부하기 때문에 바로 네가 믿는 신은 작다.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신은 강하다.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 앞에 가면 어쩔 줄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삶을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떠나지 않고 계속 내 마음속에 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잘못 들어가면 여러분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무당이나 귀신 앞에 섰을 때도 그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니까요. 알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장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네 영이 틀렸다. 귀신, 네가 받은 그 영이 틀렸고 참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라고 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알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할머니가 강신무였지만 내가 성령을 받기 전과 안 받는 걸 확연히 구별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겨울에 성령을 받았었거든요. 교회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갔었고 그때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그때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6개월을 계속적으로 밤낮으로 기도하고 새벽에 쫓아다니고 그 외에도 계속했지만 그때 너무 강하게 임해가지고 내가 잠을 잘 수 없어서 저는 중학교 때 새벽 기도에 갔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면서 그때 저는 그 능력을 보았어요. 아 하나님 왜냐면 저희 할머니가 100m도 못 왔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강신무였거든요. 왜냐면 강신무들은 미래를 맞춰요. 미래를 맞춰지면 미래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가 변할 수 있어요. 감신부들이 부적 적어주잖아요. 근데 그 부적대로 안 이루어져요. 왜 안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래를 터치를 못해요. 그 사람의 과거, 현재는 그 사람이 잘못돼서 그 사단의 영에 소속 딱 잡혀있지만 이 사람의 복음이 들어가면 이 미래는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미래는 절대 사단이 터치를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딱 성령을 받은 이후에 할머니가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니는 예수 귀신이 붙었다. 귀신으로 표현해. 예수 귀신이 붙었고 나한테 오지 마라. 100m. 그리고 내가 찬양을 틀어놓잖아요. 찬양의 그 카세트를 다 부셔버리고 그때 영적 전쟁을 말도 못하게 아빠한테 아빠는 계속 말해요. 제 교회 못 다녀라. 교회 다니면 우리 집이 망한다. 근데 나는 뭘 했냐면 할머니 예수 믿어서 더 잘 된다고 절대 안 망한다고 할머니 안 망하는 것을 볼 때까지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난 기도할 거라고 할머니 눈으로 봐야 된다고 안 망합니다. 저희 집 안 망했고 안 망합니다. 두 종교가 있으면 부딪혀서 망한다고 그거 굉장히 어른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리고 저는 어떤 협박까지 받았냐면 정말 제가 이제 저희 강신부가 떠날 때는 이 강신부가 집안의 사람을 신경 놓고 떠나요. 절대 안 떠나요. 이 사람이 이 집안 대대로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신이 우리 엄마한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신이 엄마한테 오도록 할 수 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할 수 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받지 마라. 그런데 저희 그때 이제 저희 이모가 그래도 가서 받아야 된다. 우리 집안이 편하려면. 근데 그 이모는 저희 집에서 몇십 년 동안 같이 일해주는 이모예요. 그 일해주는 이모였는데 그 이모가 아이고 이래다면 집안이 망하고 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모가 점을 보러 갔는데 이걸 없애려면 구슬하고 뭘 해야지 이 강신물을 쫓아낸대요. 근데 이 강신물을 쫓아내면 그 강신물을 쫓아낸 자는 다른 귀신이 또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뭐라냐면 저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니 때문에 이 귀신을 못 쫓는다고. 그러니까 니가 엄마한테 교회 다니라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 이 엄마가 교회 다니면 너 집 망하면.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일 절대 없다. 이모 가만히 있어라. 나는 교회 갈 것이고 내가 교회 가도 집안이 안 망하는 거를 이모가 봐야 된다. 중학교 2학년인데 대단했어. 아니 중학교 2학년이고 이번에 대학교, 아니 대학교 지나서죠.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대학교 때였죠. 그래서 저희 엄마는 안 받았어요. 근데 보통 강신부 있는 집안은 세습무처럼 이렇게 밖에 돼 있어요. 그 귀신이 못 떠나. 근데 그 귀신이 어떻게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아, 네. 저희 집에 안 왔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 오면 계속 대물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이 복음이 안 된 우리 친척들에게 전하려고 하고 그 숙모한테는 반드시 저는 가서 막 그냥 다 얻고 싶어요. 가가지고 그 신적 차린 걸 다 엎어가지고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을 정도로 왜냐면 그분이 알거든요. 그분이 이미 떠났다면 근데 신이 안 강한 신은 잘 몰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 하는데 그분은 살이 떨렸기 때문에 제가 그 신을 감지를 했어요. 아, 이 신도 어느 정도 말단니까 쫄개 신은 아니구나. 어느 정도 신이 있구나라고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아들을 살리고 싶다면 이걸 관둬야 된다. 그리고 그 해코지 하거든요. 절대 안. 당신이 숙모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예수 믿고 죽고 아들 살리는 게 맞다라고. 만약에 그 신이 그 신은 협박한대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근데 너를 죽이는데 자기가 죽으면 되는데 아들을 죽인다. 남편을 죽인다. 이렇게 접근해요. 자기를 죽인다고 하면 이 사람도 죽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엄마한테도 뭐냐면 네가 안 받으면 자식 중에 넘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굉장히 국민을 내가 받지 말라고 엄마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엄마 믿어라. 내가 해결하겠다. 하나님과 해결하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내가 믿음에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저는 이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신이 안 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 가정에 구원의 계획을 베풀 거예요.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때 미션스쿨에 가서 그날 첫날 목사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했을 때 일어나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일어나서 그때 왜 이렇게 눈물이 난지 몰라요. 그때 생각하며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저는 교회를 제가 찾아서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전도한 거예요.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멘. 세워주신 선교사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할 거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안 믿는 사람 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제가 믿었는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전도하는데 왜 우리 집안 가족들은 왜 전도가 안 돼? 그리고 저는 또 기도해요.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저희 집을 구원시켜달라고. 제가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듯이 우리 가족 주변에 믿는 사람 다 붙여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게 반드시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다음 주에는 완벽하게 외웠는지 검사할 거예요. 이제는 이게 다 끝났어요. 어디까지 하냐면 뭐 이런 기도는 여러분이 생각나면 해도 되니까 기도는 생각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쁜 소식을 하면서 여기까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니야. 여기까지 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예. 여기서부터요. 그 기쁜 소식은 해서 여기까지 이제. 그리고 다음 주에 네 가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히 아는지 다시 한번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전도하세요. 전도해서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승혜가 아까 사모님 이야기하는